비디오. How you can speak right to my heart.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은입니다. 며칠 사이 비가 내려 그런지 날씨가 선선해지고 다소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책을 들고 왔어요. 오늘의 추천책은 우리의 언어, 말과 관련한 책입니다. 바로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과 로런스 앨리슨과 에밀리 앨리슨의 타인을 읽는 말인데요. 특히 말의 품격은 최근 프렌즈라는 예능에도 등장을 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말과 관련된 2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품격에 대한 생각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말의 품격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읽는 말입니다. 이 책은 상대와의 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상황과 그 방법을 고안한 책으로 그 구체적 방법론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나의 주도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상대의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과 로런스 앨리슨과 에밀리 앨리슨 작가의 타인을 읽는 말입니다.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 이현주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리디오 주파수 맞추고 올까요?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 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제목처럼 말과 사람, 그리고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던 이기주 작가의 책, 언어의 온도에 이어 더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말의 품격은 경청, 공감, 반응, 뒷말, 인향, 소음 등 24가지의 키워드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감성이 더해져 볼거리와 생각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관계에 있어서 말은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텐데요. 말 한마디가 전하는 파급력은 그 관계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말로 얻게 된 상처는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말의 품격은 우리의 말하기 습관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태도에 대한 조언을 전해줍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며 상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말도 심이 필요하다.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으며 침묵이라는 비언어 대화의 힘은 때론 말보다 강하다.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등 관련 사례와 함께 전달해 주는데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떻게든 말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부담감도 생겨날 수 있는 시대에서 조금은 쉬어가도 좋다고 침묵도 힘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주는 듯한 책인 것 같아요.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때문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은 입 구가 세 개 모여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뜻이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끝내 만 사람의 입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의 품격을 읽으며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이 질문해보는 경험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같이 이 책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었습니다. The touch of your hand says you'll catch me wherever I fall. say it best when you say nothing at all. Then,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로런스 앨리슨, 에밀리 앨리슨 작가의 타인을 읽는 말입니다. 이 책은 범죄 심리학자 부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의뢰로 완성한 상대를 읽어내고 움직이는 심리 대화법입니다. 앨리슨 부부는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로 400여 건이 넘는 테러와 강력 범죄를 분석한 프로파일러입니다. 2004년 미군이 이라크 전쟁 포로를 학대하는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관련해 미군을 비롯해 여러 정보기관에서도 고강도 심리기법인 정신적, 신체적 압박과 고문이 얼마나 용인돼 왔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G, 주요 억류자 신문그룹이 발족됐고, 이 기관은 모범적인 신문 전략을 연구하고 그 조사 사례를 보관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HIG는 앨리슨 부부에게 테러 용의자에게서 증언, 정보, 증거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전략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앨리슨 부부는 고문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찾게 됐는데요. 상대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대화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그 대안으로 저자들은 전 세계 각국 테러범을 대상으로 당시 인터뷰 데이터 세트에 접근해 결과적으로 방법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방법론이 타인을 읽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1부에서는 솔직함, 공감, 자율성, 복귀 등 라포르 전략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인 히얼 대화 원칙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인간의 주요 의사소통 방식 네 가지인 대립, 순응, 통제, 협력을 동물에 대입하고 도식화한 애니멀 서클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개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름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상호작용을 해나가기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상대의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저자들의 대화법을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대중 심리서인 만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로런스 앨리슨, 에밀리 앨리슨 작가의 타인을 읽는 말이었습니다. Don't say a thing. The smile on your face lets me know that you need me. There's a truth in your eyes saying you'll never leave me. The touch.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말과 사람의 품격,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법을 담은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리디오 7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갖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리디오 주파수 계속 맞춰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What's been said between your heart and mind.